우리 먼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내 사랑을 주님 내 마음속 가득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 주님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요.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십자가의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막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의에 줄이고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간증의 삶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온전히 주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 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 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요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두 손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몸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진실되게 내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간절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 항복하시고 두 손 높이 드세요.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사랑 주사랑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사랑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모든 우상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의 반석 되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삼았던 것 모든 우상들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주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 깨뜨려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깨뜨려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